Yeah. Finally I realize that I'm nothing without you. I was wrong, forgive me. 파도처럼 부서진 내 맘, 바다처럼 흔들리는 내 맘, 연기처럼 사라진 내 사랑, 시처럼 지워지지가 않아. 한숨만 땀이 거절하시죠. 네가 없이 난 하루도 못 살 것만 같았던 now. 생각과 다르게도 이럭저럭 혼자 잘 살아.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넌 아무 대답은 어떤 기대 걸어봐도 소용없잖아.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보이긴 하는지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. 다가가기조차 마를 것조차 없어 애태우고 나 홀로 밤에 지새 우주 수백 번 술 해보지 말고 떠나가라.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. 너를 사랑해 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저런 견뎌낼만해. 넌 길을수록 행복해야 돼. 하루하루 무뎌져가네. Say goodbye. 길을 걷던 너와 나 우리 마주친다 해도 못 본 척 하고서 그대로 가던 길 가줘. 조금만 옛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도 나도 몰래 그댈 찾아갈지도 몰라. 너는 내 사랑과 행복하게 넌 내가 다른 마음 안 먹게 작은 미는 너와 남게끔 자진해줘. 난 보란듯이 넌 늘 저 하늘같이 하얗게 뜬 구름과 누가 지새 파랗게 내 그래 그렇게 웃어줘. 아무 미련 술 해보지 말고 떠나가라.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.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. 그럭저럭 참아볼만해. 그럭저럭 견뎌낼만해. 넌 그럴수록 영원히 함께 하자던 그 약속이 든 추억에 묻어두기 바래 baby. 이 노래는 우리 한국 VIP 팬 여러분들이 불러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저희를 위해서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셋 고! 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마.